숲에 한 잔 나눴을래. 기분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2차 3차 월급 봉투 다 털어먹고 얌체에 다음 날 회사에 결근. 술 술 술이 웬수다. 술 술 술이 웬수다. 술 술 술 술 술 전쟁. 맞다 맞다 맞았다 술이 웬수다. 맞다 맞다 맞았다 술 술 술이 웬수다. 잔을 다 마시고 한 잔 먹었다. 고꾸라지면서 술 안 취했다. 술 술 술이 웬수다. 술 술 술이 웬수다. 술 술 술 술 술 전쟁. 맞다 맞다 맞았다 술이 웬수다. 맞다 맞다 맞았다 술 술 술이 웬수다. 써야 하는 돈이었건만 돈 나고 사람 난 세상이구나. 돈 돈 돈이 웬수다. 돈 돈 돈이 웬수다. 돈 돈 돈 돈 돈 전쟁. 맞다 맞다 맞았다 돈이 웬수다. 맞다 맞다 맞았다 돈 돈 돈이 웬수다. 사는 세상이 되는 돈이란 도대체 무엇이더냐.